야, 뭐 오늘 제목을 형통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잡아봤어요. 형통 많이 들어보셨죠?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내 삶이 잘 나가. 대박이다. 손 대는 거 봐, 다 팍팍 터지고 대박이라고. 내가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공부를 하면 찍어도 다 맞고 이런 거. 나는 인물이 좀 빠져도 내 여친, 남친은 쭉쭉 빡빡하고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런 남친, 여친 생겨주면 형통한 삶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한 100억쯤 있으면 형통할까요? 조금 모자르세요? 그러면 뒤에다 공을 하나 더 붙여볼까요? 천억! 천억쯤 있으면 행복할까? 형통한 삶이 될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뉴스에 보면 돈 많은 사람들 자살하잖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 자살하잖아.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조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그 조건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정말 내 마음속 깊이 만족감이 채워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통이라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그 삶이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형통을 쫓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형통을 쫓아서 사는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근데 형통이라는 말이 꽤 많이 나와요. 세상적인 형통 말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형통이라는 거죠. 이 형통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어떤 뭐가 없었던 게 주어지면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없었는데 건강이 주어져야 행복한 게 아니고요. 돈이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천억, 이천억 됐다고 해서 행복하고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뭐냐면 나의 삶 속에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되는 삶,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행복이 있는 삶,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형통은 그 삶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몇 명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을 보기를 원해요.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죠?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애굽에 총리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지막에 총리가 되고 잘 나가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총리가 될 걸 몰랐어요. 요셉은 자기의 삶 속에서 총리가 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꿈을 꾼 적도 없고요. 총리가 되려고 발버둥 쳤던 적도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건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뽕 빠지게 되죠. 그리고 빠졌다가 거기 빠뜨려졌다가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가게 돼서 강제로 이민을 가게 되죠.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돼요. 끌려서.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강제 이주 외국인 노동자가 돼버립니다. 노예로 살게 되죠. 노예로 살게 되면서 잘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성실하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인집 여자하고 스캔들이 나죠. 주인집 여자하고 스캔들이 나면서 어떤 제목이 붙어버리게 되냐면 성폭행 미수범 이런 제목이 붙어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이 삶이 형통한 삶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 형통하지 않은 삶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의 그 삶의 스테이지가 옮겨질 때마다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반복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갇힐 때도 형통하였더라. 노예로 팔려갈 때도 형통하였더라. 그럼 이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그 형통한 삶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구절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구절 앞에 함께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내용이 이게 따옴표입니다.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The Lord was with him.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함께 한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내 눈에 밟히는 거예요. 함께 한다. 함께 한다. 계속 밟혀요. 함께 한다는 말을 계속 곱씹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아, 함께 한다는 게 일방 통행이 아니라 양방 통행이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서 간증해 준 참에 이름이 뭐죠? 이지혜. 제가 만약에 이지혜 자매하고 함께 한다라는 말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나만 좋아서 이지혜 자매를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고 나 혼자 막 가서 아무 생각 없는 지혜자매 옆에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제가 스토커가 돼. 여기는 1박이에요. 함께 한다는 건 양망이죠. 함께 한다는 말을 쓰려면 함께 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지참해하고 함께 한다는 말을 쓰려면 나만 좋아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참해도 나에게 시간적, 공간적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함께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형통을 그 이유를 뭐라고 잡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함께 한다는 말의 양방향성을 고려한다면 여호와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요셉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적, 공간적인 것을 내어놓아야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듯이 그것들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함께 할 수 있듯이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사랑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사랑 해보셨습니까? 저는 사랑 해봤어요. 사랑 해봤어요. 사람이 사랑하면 시간적, 공간적인 게 공유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니, 아예 그냥 같이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끊기가 싫고요. 그죠? 배터리가 뜨거워질 때까지 전화해본 사람만 알아. 이 기분은. 여러분, 요즘엔 편지 안 쓰고 카톡으로 많이 하고 이메일로도 편지를 주고받죠. 저는 카톡으로 편지가 오면 그걸 일일이 다 스크랩을 해요. 스크랩 세이버로 스크랩을 해요. 왜냐하면 대화방 닫아버리면 없어지니까 아깝잖아. 스크랩을 해놓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게 뭐 편지가 외국말 이런 것도 아닌데 한번 읽으면 이해가 다 되는데 사랑하니까 봐도 지루하지 않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막 이러면서 Greg 이런 말 있잖아. 단 사랑이 쫀다. 가슴이 쫀다. 쩌는 거야. 목소리만 들어도 쩔고. 요즘에 화상 채팅 있죠. 화상으로 얼굴 보고 있으면 바빠서 상대방이 간다 그러면 삐져. 가지 말라고 하고 5분만 더 있자고 그러고 괜히 안 듣던 사랑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가요를 저는 안 들었었는데 사랑을 알고 나니까 사랑 노래가 막 들리더라. 떨어져 있으면 김범수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괜히 또 카톡으로도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내 삶을. 그리고 물어봐요. 맨날 똑같은 것, 똑같은 것, 또 계속 물어봐. 물어보는 것도 패턴이 있죠. 밥 먹었어. 뭐해? 바쁘니? 이런 거. 다 알면서. 그리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뭐해? 이런 거 알려주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가졌으면 좋겠다.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과연 그 형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에 아멘! 하지만 말만 아멘! 하고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연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 한쪽에서 영혼 없는 고백하고 있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 사랑이 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너무 추상적인 것 같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팁을 드립니다. 팁. 첫 번째, 기도.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기도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혹시 밥 먹을 때만 하는 친구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만 하라고 하면 부담 갖는 친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밥 먹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운전하고 지하철 타고 어디 걸어갈 때도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싸울 때도 함께 계시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똥 쌀 때도 똥 싸려고 변기에 앉아 있을 때도 함께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를 너무 형식에 매여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꼭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점심밥 드럽게 맛없어요. 반찬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저 돌대가리인가 봐요. 공부가 안 돼요. 왜 이러죠?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어제 공부했는데 잘못 공부했나 봐요. 범위가 다른 데를 봤나 봐요. 왜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많죠? 하나님 여친 혹은 남친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심지어는 똥 놓을 때도 하나님 변비예요.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내 삶이 또 내 생활이 그분과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형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찬양. 찬양을 어떻게 하세요? 찬양을 예배 때만 하시나요? 저는 샤워 찬양이 있어요. 샤워 찬양. 뭔지 아세요? 샤워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샤워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내 삶이 찬양으로 드려질 시간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샤워하면서 찬양을 드리면 내 샤워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설거지를 얼마나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설거지 할 때 설거지 찬양 해보셨어요? 시험 공부할 때 시험 공부 찬양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상 취침 찬양 일어나서 찬양하고 아예 알람을 찬양으로 바꿔 엑소 뭐 이런 노래 하지 말고 좀 찬양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찬양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 잠들 때도 찬양 한 곡, 두 곡 듣고 주무시면 좋잖아요. 예배는 어떻게 되세요? 예배를요. 여기는 별로 안 보이는데 어른들 예배 가면 많이 보여요. 이게 강단이 높잖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강단에 서면 다 보여요. 지금도 딴짓하고 졸고 이런 사람들 다 보여. 근데 어른 예배에 가면 예배를 오는 타입이 딱 세 가지로 나눠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이 있고요. 예배를 보러 오는 분이 있고요. 예배를 견디러 오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은 뭐냐면 아침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돼요. 주일 아침부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어떤 찬양으로 어떻게 나를 만져주실까? 어떤 예배를 드릴까? 이런 기대를 함으로 주일 아침이 시작되고요. 보러 오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 왔다가 예배라는 공연을 보고 좋은 얘기 듣고 입장료 내고 이러고 가죠.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입장료가 아까운 거야. 제가 청년들한테도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헌금도 정성껏 준비하세요. 옛날에는 돈을 다려갖고 준비했어요. 옛날 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온전한 것, 빳빳한 것 드린다고. 물론 이게 율법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보자는 거죠. 마음을. 여러분 혹시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고 밖에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음료, 커피 사 먹을 때 3,000원, 5,000원짜리 커피 사드신다면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 거 채우는 것보다 못한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견디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예배가 너무 귀찮은 거야. 설교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은 그럭저럭 안 지루하니까 따라와요. 대표 기도부터 졸리기 시작하는 거야. 눈을 감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잠이 와. 그때부터 잠이 오면 설교 때는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주보를 딱 들어요. 설교가 시작되면서 주보를 들고 주보를 펴서 광고를 정독하기 시작합니다. 1번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요. 설교 안 듣고 정독을 하다가 만약에 5자, 8자 이렇게 발견이 되면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은혜를 받는 거야. 찾았다고. 아, 찾았다. 나 이거 나갈 때 전도사님한테 얘기하고 가야지. 여러분, 저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감격에 못 이겨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배가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예배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주일이요. 달력을 보면 주일이 오른쪽에 붙어있는 달력 싫어요. 왼쪽에 빨갛게 일렬로 붙어있는 그 달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도전과 에너지들을 받아서 일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요셉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통의 모습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형통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면 3절에 보면 장소가 옮겨질 때마다 요셉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내용이 또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형통케 된 요셉의 모습을 그 주인이 보았더라 라고 나왔어요. 보았더라. 여기서 보았더라 라는 말은 눈으로만 봤다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만 본 게 아니고 보고 알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1960년대 노래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녁에 1960년대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CF 광고 음악이 있어요. 샘표 간장 아시나요? 샘표 간장 아시죠? 집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간장인데 이 샘표 간장이라는 CF 노래가 최초로 만들어진 노래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벽을 다 들고 나오죠. 이 샘표 간장 CF 음악을 듣는데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이거다 이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을 맛보며 살면서 나타나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잘 나타내주고 있더라고요. 이 노래가.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가사가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은 참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냐면 하지 못하냐면 맨날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해보세요. 자기 게 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봐야 된다고요. 막 봐야 그 맛을 알게 되고 그 맛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여러분 저 젊잖아요. 아직 20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걸 가졌잖아. 내가 장애가 있고 나는 여러분 아시든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에서 그래도 좀 먹어주잖아요. 근데 그 먹어주는 것만큼 제 삶이 잘 나가느냐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삶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새 아이를 둔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저희는요, 제가 생계를 유지를 못해요. 제가 버는 수입으로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을 아파요. 몸이 뇌성마비 때문에 몸이 뒤틀리고요. 뼈도 뒤틀리고요. 제가 2월 달에 결국은 목이 경추가 2번부터 7번까지 다 망가져갖고 1차, 2차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 수술 낫느냐? 아니요. 언제 또 열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또 열어야 될 수도 있어요. 몇 번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어요. 진통제 오늘도 6개 먹고 왔어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해 보이는 삶으로 보이세요? 아니요. 근데 저는 행복해요. 저는 제 삶이 형통하다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을 함께 하려는 삶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황과 여건이 지금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때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확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확실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정도 깡다구는 있어야 되잖아. 이 세상에서 안 돼봐야 죽기밖에 더해. 죽기밖에 더 하냐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저는 성경에 보니까 새 몸을 주신대요. 새 몸, new body. New body가 되면 얼마나 기쁠까. 내 몸이 통증도 없어지고 구부러졌던 몸도 다 펴지고 지금도 사실은 181에 쭉쭉 빡빡 빵빵은 아니구나. 봐주면 하잖아. 근데 더 멋있어질 거야. 그 몸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여러분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힘든 그 자리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행동, 최대의 몸부림은 그 힘든 상황을 빠져나오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삶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샘표관장의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복순이 엄마도 샘이 나서 샘표 간장으로 바꿨대. 이게 뭐냐면 내가 샘표 간장 맛을 알고 그 간장을 가지고 내 요리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고 옆집에 복순이 엄마가 샘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뭐더라?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영향력이 되어서 그 복순이 엄마도 간장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능에서 요즘에 요리 프로 많이 하죠. 요리에서 간장이 바뀐다는 거, 장이 바뀐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형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이 되는 귀한 사역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